그랬으면 갈 사람 어차피 갈 사람 붙잡아도 인생은 어차피 갈 사람 못다 잃은 그 사랑에 아쉬움은 크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 띈 그 얼굴 마음이야 울겠지 나처럼 울겠지 마음이야 울겠지 나처럼